머릿속 특별시 수많은 기적들 일으켰지 가려진 별들 사이도 오늘은 특별 별별별별 별난 것 두성이 변함없지 변화하는 거리 거리거리마다 거리적거리는 거 clean it up get back 검은 먼지를 통통 빗장통 kick it kick it kick it Swerving, I'm speeding on serpent road Luxurious like I'm an S-class Best of the best on first class I'm up above the world so high I'll be the shiny day and night They wonder how my spotlight is so bright Call me Star Sticker and better, better, better Star, 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 내 모습 수놓아져 있어 yeah, yeah. 떨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서 끝나게 stay hey, yeah. 빛날 광의 사람에 그게 바로 우리 속의 말 We're special yeah. 트랙리스트 내 뒤에 팀은 특수 부대 스테이지 위기 자체로 위가 특별 무대 관중들은 따로 필요 없이 춥대 전체 더할 필요 없이 곱대 불대 리미티드 에디션 귀한 것 특별해져 투명하면 분명하게 받고 거듭됐어 you 눈에 띄는 텐션 머리 파랗게 했어 이 글자 하나가도 여긴 모든 것이 밝혀 Counting stars Let's go.